유럽 지역의 해외 동포 단체들인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제도이칠란도 모임 코리아 협의회 한민족 유럽위원대와 아메리카주의 동포들이 4일 박근혜와 그 일당을 단죄하라 이런 지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5일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앞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재미동포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이 터진 후에 조직된 해외동포 연합단체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재외동포 행동이 4일부터 6일까지의 기간에 미국의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스와 영국의 런던과 만체스터, 도이칠란드의 베를린, 아일랜드의 도블린 등지에서 역도년이 국민의 요구대로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해서 시국 집회를 가졌습니다.